베이비 나 여기 있어 네가 하는 말 모두 듣고 있어 언짢아 보여 넌 거기서 게으른 네가 싫다 하고 있어 그는 쉬어가